도는 듯한 느낌 꽤나 부드러운 크림 섞일수록 더욱 진해져 baby 또 목이 타는 기분 살짝 위태로운 지금 다른 걸론 절대 만족 못해 Baby come closer 이 방 가득 퍼져 처음 맛본 특별한 끌림 이 자극적인 텐션 like the bottle of cola 넌 탄산처럼 pop 퍼져 있니 이성이 다 마비된 듯 사랑 앞에서 baby 자꾸만 비트 가다로운 척 이리저리 재봐도 원래 몸에 해로운 게 끌리는 거 알지 주체 못할 appetite 내 모든 걸 뒤흔든 건 난 마보다 본능이 so fast 이대로 멈출 수 없어 you know I gone 길이 주지 못할 appetite 내 모든 걸 뒤흔든 그 말 자꾸 욕심 들어 점점